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국제 김일성상 수상자인 러시아의 자부트라 신문사 책임주필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자부트라 신문사 책임주필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브로하노브가 7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리길송에게 전달했습니다.